6월 10일 금요일. 사명이 분명하면 두려움도 죄도 이깁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대적자들의 음모와 모함.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벽이 완성되기 직전 산발랏과 게셈은 새로운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오노 평지에 끈질기게 불러내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중건 역사를 중지할 수 없다며 그들의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은 반역을 들먹이며 압박하지만 느헤미야는 계략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묘와 음모와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분별력을 가지고 굳건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대적자들의 공격은 갖가지 방법으로 계속됩니다. 그들은 스마야 선지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성전으로 몸을 피할 것을 제안하게 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전을 함부로 범하는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며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고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죄와 타협하거나 두려움으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죄를 이긴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위협과 유혹에도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묵상 에세이. 내 온몸은 의의 병기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청년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와 앞자리 승객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승객 중 한 명이 무료함을 달래자며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 누리는 반드시 네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일종의 도박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금방 의기투합했고 그들은 청년도 을에 동참하리라 생각하고 카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도박할 손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히 두 손이 있는데 손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청년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히 두 손이 있긴 합니다만 제 손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제 주인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은 도박할 손이 없습니다. 부정을 저지를 손도 없습니다. 술을 마실 입도, 까닭없이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할 입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쾌락을 찾아다닐 발도 없습니다. 거짓을 꾀하는 머리도,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진리의 도구로 내어놓는 사람이기에 그의 사지백체는 의의 병기, 진리의 병기일 따름입니다. 이재철의 요한과 더불어 두 번째 산책. 한절 묵상. 느헤미야는 제사장 신분이 아닌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계명을 어기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시험의 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저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제 믿음과 사명을 흔들며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에도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동행하게 하소서. 걸음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